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나 공항 나자리 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 앞이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우거지 수풀을 헤치면서 앞으로 앞으로 숙풍령 나자리 꺼라 우리는 돌진한다 달빛 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화랑담대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고개를 넘어서 물을 건너 앞으로 앞으로 만당수야 자리 거라 우리는 돌아왔다 들국화도 송이송이 피어나 반겨주는 모들 강변 언덕 위에 잠들은 전우야 터지는 포탄을 무릅쓰고 앞으로 앞으로 우리들이 가는 곳에 38선 무너진다 흙이 묻은 철강모를 손으로 어루만지니 떠오른다 내 얼굴이 꽃같이 별같이